어느새 밤에는 꿈속에서 그 사람 만났는데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부끄러워 못했네. 오래간만에 꿈속에서 그 사람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 아무 말도 못하고 꿈이 깨어버렸네. 오늘 밤에도 다시 꿈을 꿀까 보고 싶은 사람아 오늘 밤에도 다시 꿈을 꿀까 못다 한 말 많은데 오늘 밤에도 속에서 그 사람 만난다면 작은 소리로 아주 작은 소리로 좋아한다고 해야지. 이야기만 남기고 떠났네. 답이 없네. 소리쳐 불러도 대답이 없네. 바람 소리만 들려 떠나고 기억만 남았네. 언제까지나 양이 만나는 곳에 우리 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 속에 영광을 맞는다.